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라고 할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는 우리가 만져지고요.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세계이죠. 그런데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만질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어느 세계일까요? 영의 세계일까요? 물질 세계일까요? 영의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렴풋이 알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그 차이일 뿐이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과 무속신앙입니다. 예. 그것이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또 무속신앙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인간은 물질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죠? 예. 하나님은 자신을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함께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 놓이게 될 때에 그 문제의 해결책을 물질 세계에서만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인간 세상의 원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과 또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집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회의도 하는 그런 곳이죠. 회당장의 역할은 집회를 인도하고 또 랍비들이 설교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할당하고 또 회당 건물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런 위치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이 회당장이 12살 먹은 딸이 외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신상이 소개되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혈류병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자궁암 같은 것이죠.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여인의 혈류병에 대한 율법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병을 앓는 자와 접촉하는 모든 것은 사람도 물건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없어지기는 절대로 타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혈류병에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지켜야 될 율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 병을 치료해보고자 했었지만은 오히려 의사들로부터 수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도 다 허비되었다. 그리고 더 심하게 병이 악화됐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과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공고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12살 먹은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기가 막힌 상황이죠. 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이 물건인지 사람이든지 자신과 접촉하면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는 인생, 이 혈류병 걸린 여자의 인생입니다. 마치 도가니에 갇힌 쥐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죠. 아무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인간의 삶은 이런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그냥 하늘만 열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그런 느낌 가져보신 적 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과 마주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보기를 원합니다. 아, 첫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마치 어떤 문제가 있는 방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문제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해석하는 거죠.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왜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에 오늘과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아무런 문제를 기록해놓고 있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기록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예요. 인생의 모든 고통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부터 시작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궁핍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고통을 주고 위협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복종시키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평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이게 내 생각이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평안이고 미래와 좋은 미래와 희망과 사랑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는 것, 우리의 삶의 고통이 오는 것,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평화를 깨트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문제가 점점 더 꼬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아픈데, 몸 아프면 우리 고통스럽잖아요. 예. 제가 몸이 자주 아프잖아요. 약골이어가지고. 근데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면 이 고통에 고통이 더 가중되는 거죠. 몸 아픈 것보다 하나님께 징계받았다는 생각이,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지? 하나님 왜 나를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어렵게 하시지? 이런 생각에 이 육신의 병보다도 마음의 병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절망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소외감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눌림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병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어요? 아니에요. 사단이 원하는 거죠.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세를 가진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뿌리예요. 이 문제의 해결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당장과 이 여인은 자신들의 문제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밖에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물론 이 사실을 인식하기까지 그동안에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의사를 찾아다녔고요. 민간요법도 했어요. 인간적인 노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의 뿌리를 알지 못한 채 행하는 인간적인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이죠. 해당장인도 그러했겠지만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고 자기가 가진 재정을 다 낭비했고 병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민간요법하고 의사 찾아다니고 가진 재산 다 낭비하고 여기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회당장이나 이 여인이 그런 헛된 수고 뒤에 인간의 방법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 8장, 9장을 보면은 대부분의 이야기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케이스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을 실례를 들어서 여러 케이스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8장, 9장입니다. 어느 특정한 개인사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이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즘 신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주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나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에요. 신학교 들어올 때는 목사님들의 사역이 멋있어 보이고 또각 개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부르심이 있고 감격이 있었는데 목회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목회 현장의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목회가 자질로 합니까? 목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것이 목회예요.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갈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자신을 부르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구하는 노력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자질운운하는 것은 한참 잘못된 거죠. 신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주인이에요? 바로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우주와 만물과 모든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종교 혼합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 숭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결국 망했어요. 그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개념에 대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갖게 돼요. 정확한 성경의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한 가지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한 가지. 믿음의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의 믿음 뭐냐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나누어주시는 믿음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예, 믿음이 선물인 거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렇게 여러 가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언급하면서 믿음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과 같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야이로가 가진 믿음,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인생의 생사하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물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는 것을 행동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물질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아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방에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의 뿌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의 뿌리로 내려가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내가 믿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주도권을 잡는 방법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이 믿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해요. 마태복음 9장에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19절에 내 딸이 방금 죽으셨사오나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요. 이것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손 얹으면 낫습니다. 이것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야이로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혈류병을 알았던 여인 역시도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저 옷자락만 스쳐도 내 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이 두 사람 모두 주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 믿음을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독 먹은 독수리. 예. 우린 독수리인데 독을 집어먹은 독수리와 같다. 독을 집어먹은 독수리와 같은 한국교회. 130년 넘는 기독교 역사에서 자꾸 도태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점점 도태지어져 가고 있어요. 왜입니까? 머리로 알기만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모두 머리 안에 있어요. 믿는 것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 머리 안에만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낳게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행동을 낳지만 행동을 낳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 이해예요. 이해. 여러분 자신이 가진 믿음을 자신에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혼 육을 다시 영과 육으로 구분할 때 혼은 육에 포함됩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두고 인간을 지정의를 가진 존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적인 거 이성의 영역이죠. 정적인 거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의지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의 의지도 타락했어요. 인간의 의지가 무너졌다는 거죠. 타락이기 전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타락한 후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지가 무너져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다시 부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영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영적인 의지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부어지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의지가 회복되어야 된다,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영적 의지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다룰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영적인 의지가 우리 자신을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믿는 것을 행동할 수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의지는요. 의지는 사실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앞에 사단은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이죠. 야이로나 혈류병 여인은 자신들이 믿는 것을 이 영적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여러 회당 가운데 한 회당의 회당장이에요. 랍비들에게 설교 순서를 정해주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랍비였어요. 랍비로 불렸어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한가운데를 비집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의지가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 여인 역시 사람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물건과 접촉해도 안 되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돌을 던져도 맞아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옷깃이라도 스치게 되면 예수님은 이 일주일 동안 격리되시고 사역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엄청난 피해를 주는 행동인 거죠. 율법의 규례를 아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의지가 필요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이 현실을 뚫고 나갔어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다스리는데 승리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의지와 함께 일하세요. 우리가 믿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주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속상한 거죠. 주님이 먼저 일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꼭 우리가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 발 내딛어야 주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를 속상하게 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영적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을 행동하기 시작하면 주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지만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의지가 완전한 분이셨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이런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이 영적 의지가 본래의 그 수준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데요. 그 수준이 누구의 수준입니까? 주님의 수준이에요. 주님의 수준.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온전하신 인간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 이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완전한 자유의지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저도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